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웃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. 그는 김일성 주석께서 1926년 10월 17일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모신 데 대해서 전하면서 조선노동당은 다도제국주의 동맹이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당 건설과 활동에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